제13과 비행 중의 안전 Lesson 13. Safety on board. 단어 Vocabulary. 안전 Safety. 기내에서 On board. 승객 Passenger. 조이다 Fasten. 좌석 벨트 Seat belt. 아직 Still. 지면 Ground. 풀다 Unfasten. 신호 Sign. 소실되다 Goes off. 담배 피다 Smoke. 미안합니다 Sorry. 앉다 Sitting. 구역 Section. 화장실 Lavatory. 비어있는 Empty. 복도 Aisle. 어디에도 없다 Nowhere. 까지 Until. 땅 Land. 문장 Text. 여승무원 안전벨트를 언제 매죠? Stewardess, when do I fasten my seatbelt? 지금 메워주십시오. Please fasten your seatbelt now. 하지만 아직 지상에 있는데요. But we are still on the ground.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이륙할 겁니다. Yes, but soon we will take off. 언제 안전벨트를 풀죠? When may I unfasten my seat belt? 안전벨트 표지등이 꺼지면 푸실 수 있습니다. You may unfasten your seat belt when the seat belt sign goes off. 지금 담배 피워도 되나요? May I smoke now? 안 됩니다. 금연 표지등이 켜져 있지 않아요? No, the no smoking sign is on. 금연 표지등이 꺼지면 담배 필 수 있나요? May I smoke when the no smoking sign goes off?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I'm sorry, but no. 왜요? Why? 왜냐하면 선생님은 불객 연좌 좌석에 앉으셨으니까요. Because you are sitting in the no smoking section. 화장실에서 필 수 있나요? May I smoke in the lavatory? 아니요. 화장실에서 담배 필 수 없어요. No, you may not smoke in the lavatory. 객 연좌석에 앉을 수 없나요? May I sit in the smoking section? 객 연좌석에 빈 자리가 없는데요. There are no empty seats in the smoking section. 복도에서 필 수 없나요? May I smoke in the aisle? 그것도 안 됩니다. No, you may not smoke in aisle. 어디서 담배 필 수 있나요? Where may I smoke? 선생님께서는 아무 데서도 담배 필 수가 없으신데요. There is nowhere for you to smoke. 그렇다면 착륙시까지 담배를 안 피우겠어. Then I will not smoke until we land.